We're going to count together up to 11. 난 소념도 안기 찍네 죽지 발도 귤키니 찍니 숨쉬나 죽드게구주 죽직 찍니 숨쉬 나, 죽, 들, 게, 구, 주, 죽직, 직, 니, 숨, 시, 나, 죽, 들, 게, 구, 주, 죽직, We're going to say the days of the week together. 난 소념도 둔타치기 사소소 귤키니 사다와 사밍마 살학바 사풀부 사파상 사펜바 사니마 사다와 사밍마 살학바 사풀부 사파상 사펜바 사니마 사다와 사밍마 살학바 사풀부 사파상 사펜바 사니마 We're going to say the months of the year together. 난 소념도 로지키 다와 중이 랍키 다와 당보 다와 니빠 다와 숨바 다와 시와 다와 나바 다와 툭바 다와 듬바 다와 게바 다와 구와 다와 주바, 다와 죽지, 다와 중이. 난 소념도 로지키 다와 중이 랍키. 다와 당보, 다와 니빠, 다와 숨바, 다와 시와, 다와 나바, 다와 툭바, 다와 듬바, 다와 게바, 다와 구와, 다와 주바, 다와 죽지, 다와 중이. 난 소념도 로지키 다와 중이 랍키. 다와 당보, 다와 니빠, 다와 숨바, 다와 시와, 다와 나바, 다와 툭바, 다와 듬바, 다와 게바, 다와 구와, 다와 주바, 다와 죽지, 다와 죽니.